Oye, ¿te gusta la JYP? Sí, obvio. ¿Y no te gustaría escuchar un programa dedicado solo a estos artistas? Sí, ¿cómo? ¿Cuándo? ¿Dónde? Yo, DJX, te espero con un programa de 2 horas. Sí, escuchaste bien. 2 horas dedicados solo a la JYP. Desde las 4 de la tarde, hora Centro de México, te espero en Miércoles con JYP. Solo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Que se ajusta a tu estilo. Estás a 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Amor, ¿es ese sentimiento de protección, ternura, seguridad, confianza, sinceridad y felicidad que se siente con alguien y aún con nosotros mismos? Cuando sentimos amor, sobran las ganas de vivir, de despertarnos cada mañana, de soñar y buscar siempre nuestro bienestar y el de esas personas que amamos, con la ilusión de que estén siempre junto a nosotros. Tú llegaste y entraste dentro de mi oscuro ser como un singular rayo de luz de luna. Cuando te abrazo, siento que gano toda la felicidad del mundo. Todos los días son dichosos desde que te conocí. Beat A Pat Kim Chung H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어두웠던 내 안에 네가 내려온 거야. 마치 한 줄기 달빛처럼 하루하루가 행복해. 내일 매일을 기대하게 돼. 널 알게 된 요즘 oh, 설레는 만큼 더 가깝고 더 커져가는 내 사랑 깨기 싫은 꿈 향기 가득 꽃 바람을 타고 oh, 그대는 나만의 봄 두근두근 라 Las veces que estuve a tu lado no se pueden comparar con ninguna otra felicidad. Por favor, dame una oportunidad. Hello, Chaimi. Vino a mi mente. De pronto pensé en ti. ¿Por qué no puedo olvidarte? Como un tonto, solo me estoy lastimando. ¿Por qué mi corazón no me escucha? Suddenly, 2 p.m. Yeah. 가슴이 널 자꾸 찾아도 나 왜 이렇게 en mi corazón que no pude decir porque mis labios estaban pesados. Te estás alejando de mí y todavía tengo cosas que decirte. Me veo como un tonto y aunque me duela, solo te quiero a ti. Ámame solo una vez. Just once. Kyuhyun. Yeah. Todo el día mis emociones son como una montaña rusa. Me ajusto a ti. Quiero hacerte reír con todo mi corazón. Quiero abrazarte con todo mi corazón. Esto debe ser amor. My girl. B.A.B. Onjongil 자꾸 네 생각만 잊으려 해도 그게 안 되는 걸 내 맘을 꼭꼭 숨기려 해봐도 자꾸만 떠오르는 걸 널 보면 샤아 언제나 샤 눈부셔 Oh my girl 난 감을 이렇게 몰라 이젠 고백할게 너만을 사랑해 my girl 내 곁에 있어줘 my love 약속할게 언제나 너를 지켜줄게 You are my shining star 지켜주고 싶단 내 말 다 거짓말 어떻게 너를 보면서 내 맘을 숨겨 그 매정한 새빨간 립스 달콤한 네 향기 하나하나 다 날 설레게 해 그러니까 다른 남자 보고 웃지만 질투 나니까 널 보내 샤 언제나 샤 눈부셔 Oh my girl 와 난 남을 이렇게 몰라 이젠 고백할게 너만을 사랑해 my girl 내 곁에 있어줘 my love 약속할게 언제나 너를 지켜줄게 You are my shining star 하루 왼쪽은 내 감정 내 눈 오버 커스터 너에게 맞춰 내 밖은 널 웃게 만들고 싶어 사랑인가 봐 wish you my girl 하루 왼쪽을 내가 보 세상을 너와 같이 걸어 when I go 내 맘껏 사랑인가 봐 wish you my girl Dice que es doloroso decir adiós, pero nosotros ni siquiera pudimos sentir ese dolor. 7 Years of Love, Kyuhyun. 죠.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별할 줄은 몰랐죠. 그래도 우리는 헤어져 버렸죠. 긴 시간 싸웠던 기억을 남긴 채 우린 어쩜 너무 어린 나이에 서로를 만나게 됐는지 몰라 변해가는 우리 모습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도 이별하면 아프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없었죠. 그저 그냥 그런가 봐 하며 담담했는데 울었죠. 시간이 가면서 내게 좀 아쉬움에 그리움에 내 뜻과는 다른 나의 맘을 보면서 처음에 친구로 다음에는 연인 사이로 헤어지면 가까스로 친구 사이라는 그 말 정말 맞는데 그 후로 3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가끔씩 서로에게 연락을 했었죠. 되었으면서도 나 슬플 때면 항상 전화를 걸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아직 나를 좋아하나 괜히 돌려 말했죠. 할 수 없다는 걸 추억으로 남을 뿐 가끔씩 차가운 그 애를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죠. 나 이제 그 애의 말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울었죠. 그의 마지막 말 사랑해 듣고 싶던 그 한마디 때문에 no soy capaz de olvidarte. El amor que encontré contigo no podré encontrarlo en ningún lugar. Si no eres tú, nadie podrá abrazar mi corazón. Por favor, abrázame. Sabes que aunque todo el mundo lo intente, nadie podrá borrarte de mis recuerdos. What do I do? Jisoo. Sé que piensas que mi mundo es demasiado egoísta, pero si hay alguna posibilidad, si siente lo mismo que yo, dímelo para que pueda oírlo. Estoy extrañando tu rostro. Te extraño terriblemente. Vuelvo a extrañar la primera vez que nos prometimos durar para siempre. Face. God 7.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듣고 싶긴 하나 Only need you in my life 내게 돌아와 가끔 물어봐 너의 친구에게 멀리 있지 않는데 왜 안 보이지 Why 영원하다는 거 사람들이 안 믿어 나만 신경 쓰지 말아 우리만의 추억 no freedom 갈 길을 걸어 둘이 손 놓아 나의 spotlight을 찾아 Hey 늦지 않았다면 Hey tell me what I got Temporada tras temporada, quiero que regreses a mis brazos. Por favor, no me dejes atrás. Back. Infinite. Can you see me? Can you see me? Mm-hmm. 기억해줘, 네 서랍 속에 기억해줘 네 지갑 속에 내가 있던 흔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새겨줘 추억해줘 그 사진 속에 남아있던 그 공간 속에 내 향기 다 내 숨결 다 사라지지 않게 제발 날 지나쳐 처럼 바람처럼 놓지 마 Can you En mi corazón, en mi alma. Aunque sigo siendo un poco torpe en el amor, quisiera darte todo el mundo. Estaré siempre a tu lado. Quiero ser quien te ame. Quiero congelar el tiempo cuando te tenga en mis brazos. Hawk, TVXQ. Oh baby,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에 감싸 안고 재우고 싶어. 아주 작은 뒤척임도 너의 조그만 속삭임에 내 꿈속의 괴물도 이겨내버릴 텐데. 내가 없는 너의 하루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한데 너의 작은 서랍 속에 일기장이 되고 싶어 알 수 없는 너의 그 비밀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Oh baby 네가 주는 맛있는 우유와 부드러움 네 품 안에서 움직이는 장난해줘 장난해도 너의 귀여운 입맞춤에 나도 몰래 질투를 느끼고 있었나 봐 너를 Fuiste mi primer amor, el amor por el que estoy agradecido. Aunque era un amor adolescente, aunque sea joven, el dolor es el mismo. Innocent Love, Astro. 더 아프기도 해 우리 사진첩보다 네 행복을 기도해 내가 먼저 사랑한다 내가 많이 아낀다는 말 못해줘 상상 미안해 염치 없는 말이지만 네 안에 내 모습 아직 풋풋한 첫사랑으로 남고파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한 우리 후회해도 똑같아 쓸데없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도 난 괜찮아 난 꾹꾹꾹 참아도 넌 울지만 추억이 자꾸 떠나질 않아 사랑이었잖아 사랑이 서툴렀던 걸 알아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의 어제도 너만은 아프지 않기를 난 간절히 바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그 사랑이라도 알아 버려도 잖아 Lágrimas caen de nuevo, confusas lágrimas caen, porque estoy extrañando la tuya y el yo del pasado, realmente no lo sé. 소리 나는 방 궁금증에 비달 소재받친 물음은 정적을게 대화 속엔 불만스러운 느낌들이 가득 차 넘쳐나 더 이상은 안 돼 한숨에 묻혀버린 주변의 고요해 숨 막힐 듯 해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속편해 딱딱해진 관계 해소되지 않은 싸움 끝내 열리는 밤 원점이 돼 고개 돌리지 담에게 똑같은 곳을 또 헤매고 있어 of the night. You brush my thoughts to sweep my sleep away. Yeah, 잊어왔어. I miss all the times. 불필요해. There are plenty more times we'll miss anyway. It's painful to face it. 듣고 싶어 하는 답변. 알면서도 괜히 삐뚤어지는 감정. 다시 또 빚고 있는 흉터와 죄책감. 떠오르는 병변의 폐쇄감. 똑같은 것을 또 헤매고 있어. 모든 게 다 낯설기만 느껴져. 이제는 좀 말끝내야 돼가. 글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또 눈물이 흘러. 눈물을 눈물이 흘러. 예전에 너와 나 그리운 걸까. 글쎄 잘 몰라. 글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서로 어긋나 있는 길 건너편 멍하게 서 있는 너에게 물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걸까 글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están extendiendo, como si estuviera siendo empapado de lluvia. Perdí mi camino quedándome en la realidad que son tus frías lágrimas. Tears in the rain. The rose. Do you hear me? 회색빛 안개 덮인 gloomy day. 눈앞이 가려진 게 두려워. 이젠 아무것도 흥미가 안 나 No Do you hear me? 거리를 걷다 보니 different way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네 내가 쫓던 꿈들이 날 따라와 No yeah. I'm dying inside I wanna think that it's a lie why 소리쳐 외쳐봐도 대답이 없네 쏟아지는 외로움 in the rain she's in the rain 아름다웠던 날 그려보면 흘러가 버린 시간이 멈춰 이제 눈을 뜨기조차 버거워 No She's in the rain I 안 내는 너 끝이 보이는 게 너무 두려워 너의 눈엔 이미 생기가 없어 No She's dying inside She wants to think that it's a lie Why 애타게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쏟아지는 빛방 wanna hurt yourself, I'll stay with you. You wanna make yourself go through the pain. It's better to be held than holding on. No one, we're in the rain. 떨어지고 있는 네 미소에서 흩어져버린 날 다시 잡고 아름다웠던 날 볼 수 있게. No one, we're in the rain. El amor tiene el mágico poder de mover el mundo, de cambiar vidas, de traer sonrisas y esperanza a un alma herida, de renovar fuerzas al cansado, de levantar al caído. Amar es la sensación más hermosa que alguien puede sentir alguna vez. Es saber que todo estará bien sin importar lo que pueda pasar. Muchas gracias por habernos acompañado en esta emisión de El Tiempo del Corazón.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sta increíble selección de canciones, directamente al corazón. Hasta la próxima. Supongamos que tenemos una empresa A, digamos una empresa A. Ay, no, esta clase está bien aburrida, ya me quiero ir a mi casa. Y tenemos también una empresa. Ay, ¿por qué no pasa nada interesante? Escucha a DJ Corpi en Recreo con Suyu y entérate de las novedades, noticias, chismes, a ti que formas parte del mundo de las EL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